꽃보다도 고운 네가 오늘 떠난다 너는 모른다 너의 손 잡은 지금 그 사람보다 나의 기억에 아프고 아플 노래가 되지만 이젠 네가 웃는다 그걸로 난 됐다 오늘처럼 그 바라보는 일조차 할 수 없는 나지만 노래를 부른다 넌 시작이고 내겐 끝인 노래 항상 너의 곁에서 영원히 나의 기억에 아프고 아플 노래가 되지만 이제 멀어져 간다 이제 나는 너다 내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만 너 행복하기를 행복